나는 더 부신 기름이 닥쳐오르 먼저 친구 사귀 내 패신 힘쓸러 가고 싶어 오늘의 선수 입증하신 내 건수 물기 시작한 동동동동 내 보기 대 동동동 톡톡 던져내 개시를 툭툭 반응이 없음 그냥 담가 버린 질 폭폭 진실도 거짓이네 거짓도 진실인데 이곳에서 모두가 도둑 사고 판단이 완벽한 사람이니 무너 필요하지 타오른 땐 이유가 있어 어쩌면 우리 역사지 이 세상을 바꾸기로 하지 버티건 분노 아니 분요 뭔가 분노인지 you know 분노만 축하면 지금 진짜 분노 질려버렸어 덧붙이만 한 people 넌 나만 죽이는 게 아니까 동반이게 익숙해 우리야 무감각해진 저 사람들 봐 분요 무관심 너네 팀이야 나는 okay Hey. 이 세상 분노가 지배함 분노가 없었다 무슨 아빠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분노하고 그리 미쳐가고 분노한 이웃도 다 수만가지 선의와 악의도 다 매한가지 분노할 수 있다만 남의 삶에 피해가 있는 걸 I don't like 그건 stop 누구의 행동에 누구는 나발해 누구의 언행에 누구는 난담해 누구의 샤라해 그 분노에 분노해